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4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며칠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칭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나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린 늘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믿는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만, 또 실상으로 돌아가면은 삶 가운데서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은 말문이 딱 막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닷새 정도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몇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보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가지가 잘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인생을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장례식장 가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죽었어?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일찍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누구나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표현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상징으로 보아도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미워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칼을 들어 내려 꽂으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죠. 혹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혹여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이 믿은 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또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고백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해 보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약자로 믿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얘기죠. 1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으나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특히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에 동시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잘 이행하십니다만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신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 앞에서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살아 움직인다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더라도 스스로 언약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실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활짝 꽃이 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